이대로 그대 보낼 수는 없어요. 이대로 잊을 수 없어요. 흘러내리는 눈물 감추고 내 곁을 떠나야 하나요? 차라리 그대 만나지 않았던들 그토록 가슴이 아플까. 이젠 떠나가네 나를 외면하네. 내 사랑 이제 멀어져가네. 비 내린 거리에 흩어진 꽃잎은 황혼에 시들어 가고 그대와 둘이서 걷던 만드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순간은 원하지 않아.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눈을 감아요.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 이별은 싫어요. 가슴 속에 머물다가 그대 지금도 어디선가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 슬픔의 그림자 안개처럼 쌓이고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와 쓸쓸히 떠나는 그대. 아직은 이별이 아니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무엇이 그래요, 말을 해봐요. 나는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요, 떠나갈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번 가면 그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아하, 내가 외로울 땐 나 당신은 어디 있나요?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가시나요? 말해봐요, 말해봐요. 사랑이 죄인가요? 어젯밤에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요, 떠나갈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번 가면 그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아하, 내가 외로운 날 위로해주던 아, 그런 당신은 어디 있나요?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가시나요? 말해봐요, 말해봐요. 사랑이 죄인가요? 떠나버린 그대가 왜 난 이렇게 싶은지 이제 다시 머물 수 없는 날들 모두가 끝났을 뿐인데 다시 확인할 그 무엇이 그댈 이 밤도 난 기다리나 따스했던 그대 품에 이제 그 누군가 나를 대신해 안겨 있겠지 그리움에 떨리는 내 마음에 원하면 돌아와 주려나 그 언젠가 그대가 내게 사준 반지는 여전히 내 손에 다시 만나서 사랑할 수 있으면 다시 울어도 사랑할 수 있으면 다시 울어